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ntonces yo voy a comenzar mi clase con dos preguntas.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Es una pregunta muy importante. 이 질문을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Ustedes pueden preguntar en su iglesia a los líderes.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Depende de la contesta sobre esas preguntas depende el crecimiento uno que crezca o no. 여러분 이제 교재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Primera pregunta es ¿será que Dios quiere que nuestra iglesia crezca?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quellos que creen que Dios lo quiere, digan a mí.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 안 하기를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Claro, Dios quiere que crezcamos a nuestras iglesias.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Sí, para que el reino de Dios que expande sobre toda la tierra, la iglesia tiene que crecer.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성장하지 않는가? Sí, es la voluntad del Señor. ¿Por qué nosotros no experimentamos en nuestra iglesia?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Porque la palabra del Señor dice también quiere que nosotros crezcamos en abundancia.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Por qué iglesia no crece? Porque tiene problemas. 교회가 죽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 하나 하나입니다. Si ya está muerto o tiene enfermedad, tiene problemas. 물론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Si hay casos especiales. 예를 든다고 하면 로스앤젤레스 지역 같은데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Por ejemplo, hay un lugar donde viven muchos coreanos. 거기에는 저 인원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회 요인 때문에 교회 성장 특별히 양적인 성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Si no hay muchos miembros, entonces no hay muchas personas que viven por problema por causa de circunstancia tiene límite sobre su crecimiento.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양과 질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Entonces aquí crecimiento significa la calidad y también la cantidad.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ntonces ustedes tienen que recordarse que Dios quiere que crezcamos nuestra iglesia. 두 번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También segunda pregunta es muy importante.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Entonces la pregunta es que los miembros de su iglesia también quiere que crezca su iglesia. 여러분 자신은 다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들이니까 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청소년 사역자나 또는 여러분의 모든 평신도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Sí, ustedes son pastores de la iglesia. Claro que quiere, pero la pregunta es la miembros de su iglesia, los líderes, los encargados de los grupos, también ellos tienen un deseo de crecimiento de la iglesia.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교인들에게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지요,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Claro, cuando nosotros preguntamos a ellos, claro, ellos van a decir que sí queremos crecer en nuestra iglesia.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Entonces más tarde yo voy a explicar, hay causa que impide crecimiento de la iglesia.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당연히 기대할 것입니다. Sí, aquellos que tienen hijos y cuando nace un hijo, claro, el deseo de los padres es que sus hijos que crezcan saludable, con salud.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신학교 마치고 OM 선교회 이제 제가 조인해 가지고 이제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결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Entonces cuando yo terminé mi seminario, yo entré un grupo misión de OM se llama. Entonces en aquel entonces yo nunca pensé sobre casamiento. 자나깨나 전도 선교 부흥 성장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이것뿐이었습니다. Solamente yo pensé sobre oración, misión, evangelización y avivamiento y estudio de la palabra del Señor. Eso era todo lo que pensaba. 그때 제가 27, 28살인데 여자를 보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Yo tenía 27, 28 años, aunque yo veo a las hermanas, no sentí nada. 이제 OM 사역을 마치고 영국 글라스고의 웩 선교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Entonces yo cuando yo estudié en Inglaterra, yo recibí una carta. 독일에 계시는 독일 간호원인데 한국인 간호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Era una enfermera que estaba trabajando en alemán. 제가 듣기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성탄절 방학에 우리 독일에 와가지고 우리 독일 간호원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주시면 아마 한국말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저, 내용이었습니다. La carta decía que yo escuché que usted está en Inglaterra para la misión. Entonces en vacación, en día de Navidad, que venga en nuestro lugar. Tenemos nuestras compañeras enfermeras y quiero que usted que comparta la palabra del Señor. 그래서 독일의 함부르크, 부팔타, 그다음에 하노바 이런 지역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en Alemania, en Hamburgo, en varias ciudades yo visité y comencé a evangelizar.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모두가 다 여자들뿐입니다. 여자 간호원, 한국에서 온 여성 싱글 간호원들인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Entonces en esa carta decía, lo que las que están aquí son todas solteras y solamente las mujeres están aquí. Entonces que venga a predicar la palabra del Señor. 편지를 받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너 결혼해서 자식 많이 낳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Entonces de repente yo estaba orando por esa reunión, de repente Dios me dice, en aquel momento tú tienes que escoger a tu esposa y tiene que tener una familia y con la familia tú tienes que ir a predicar la palabra. Entonces para ser un ministro tiene que tener una familia. Entonces desde aquel entonces yo comencé a orar. 가면은, 하나님,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Entonces yo también comencé a orar. Entonces yo me voy a visitar a aquellas hermanas, me muestra quién es mi pareja. 독일의 함부르크에 첫 집회 갔는데 그곳의 책임자가 지금 오늘의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Entonces cuando yo visité en Hamburgo, aquel grupo tenía una encargada y ella es mi esposa actual. 한국에서는 이제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는 아는 친척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도록 하는 선이 있습니다. Hermanos, en Corea tienen una costumbre un poco diferente que ustedes. Entonces, ustedes escogen a su esposo o esposa, pero en Corea los padres escogían su novio o novia de sus hijos y hija.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선을 본 적이 없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독일 간호원으로 이제 그 함부르크에 준비해 주셨는데 딱 30분 대화하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ntonces gracias al Señor yo estaba haciendo la obra del Señor. No es que mis padres eligió mi esposa, sino que Dios me escogió a una. Entonces yo conversaba al primer encuentro, conversaba con ella 30 minutos nada más y nosotros comprometimos.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 아주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Entonces yo quiero decir a los jóvenes, hermanos. 조건은 기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아내, 좋은 직장 모든 걸 Encontrar su pareja es fácil, hermanos. Orar al Señor, hacer la voluntad del Señor, Dios te va a entregar. Si aquí hay algún soltero o soltera, entonces que dedíquense en la oración y hacen la obra del Señor. Entonces Dios te va a traer a un lindo o linda esposo y esposa.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영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Entonces ahí nosotros casamos y nosotros mudamos en Estados Unidos. Ahí comenzamos a abrir nuevas obras. 그래서 아이를 이제 넷을 낳습니다. Yo tengo 4 hijos. 애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Sí, ellos crecieron muy bien. 여러분 다 부모들이 애들을 낳고 난다면 다 자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다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Entonces como el deseo de los padres que sus hijos que crezcan bien, de misma manera nuestro Dios también que tiene un deseo que sus iglesias que crezcan bien. 또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다 씨를 뿌려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거 당연히 기대하죠. Entonces también en agricultura cuando nosotros sembramos nosotros esperamos que haya cosecha.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ntonces, hermanos que recuerdan que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es el deseo de nuestro Dios. 자, 그럼 성경에서 교회 성장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Entonces, la palabra del Señor, ¿cómo dice sobre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교회가 시작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ntonces nosotros podemos encontrar en iglesia primitiva en libros hechos. 예, 사도행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양쪽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Ahí nos enseña cómo desarrolló la iglesia, cómo ellos podían experimentar el crecimiento. 그래서 이와지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Entonces, cuando nosotros vemos la iglesia primitiva, podemos comprender la iglesia moderna que Dios quiere que hagamos.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고 하면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Entonces, si ustedes quieren que su iglesia que crezca, entonces estudien y observen bien la iglesia primitiva que muestra en libros hechos. 과테말라 시디에 또는 뭐 다른 지역에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 교회의 모델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Entonces aquí en Guatemala o todos lugares ¿cuál iglesia Dios prefiere? Podemos encontrar en libros hechos.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요. Entonces en iglesia primitiva creció en cantidad.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이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Entonces, libro de Hechos y nosotros podemos encontrar la predicación del Pedro. Ahí entonces podemos encontrar un gran multitud conocieron al Señor.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벌써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En libro de Hechos capítulo 2 versículo 45 en un día 3000 Había 3000 convertidos. 숫자적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지리적으로 자꾸 지역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No solamente en cantidad en una iglesia, después comenzó a expandir en Samaria, en Jordán, en estaban expandiendo.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막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Al fin nosotros sabemos que no solamente en mismo lugar sino en Grecia y también hasta Roma recibieron el evangelio del Señor. Al final.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 성장의 유형을 본다고 하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성장의 유형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Entonces, a través del libro de Hechos, nosotros podemos aprender a través del ministerio de apóstol Pablo cómo nosotros podemos alcanzar el crecimiento.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의 네 가지 이제 사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ntonces, nosotros vamos a ver cuatro principios que nos enseña apóstol Pablo sobre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1 Corintios 3:6-9.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 성장에 관한 어떤 유형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Ahí nosotros podemos encontrar las clases de la iglesia crecimiento.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6절이죠. En 1 Corintios capítulo 3 versículo 6 dice yo planté, Apolos regó.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Mas Dios ha dado el crecimiento, así que ni el que planta es algo, ni el que riega, sino Dios que da el crecimiento.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Y el que planta y el que riega son una misma cosa, aunque cada uno recibirá su recompensa conforme a su labor.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Porque nosotros coadjutores somos de Dios y vosotros labranza de Dios sois edificio de Dios sois.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성장 유형에 관해서 네 가지 사실을 보여. 첫째가 무엇이냐면 교회 성장은 하나님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Aquí nosotros podemos saber primeramente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proviene de Dios. 여기 이제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볼로가 물을 주고 또는 이제 자신이 심었다고 하지만은 물을 주고 심는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7절에 말하지요. En versículo 7 dice que aunque aquello que planta y lo que riega es importante, pero lo más importante es Dios. 그다음에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 también versículo 9 dice que nosotros somos como compañero de Dios y somos labranza y somos edificio de Dios.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파트너십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교회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Segunda cosa importante que vemos aquí es nosotros debemos trabajar con Dios como compañero de Dios.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물을 주고 심고 하는 모든 과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실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Y tercera cosa que aprendemos para que nosotros demos agua, para que nosotros trabajamos tanto a fin de ganar frutos.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성장을 통한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Entonces aquí podemos encontrar Dios quiere ver frutos a través de nuestros trabajos. 그래서 열매를 맺 질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하고 이렇게 자라도록 하는 이 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Entonces nosotros debemos dedicar y trabajar a fin de ganar frutos para entregar a nuestro Dios.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성경적인 초대교회 오순절날의 그 교회 성장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에 대한 교훈입니다. Entonces estos cuatro puntos que lo que dice nos muestra en la palabra del Señor sobre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자, 그러면 교회 성장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Entonces quiero preguntar a ustedes, ¿será que aparece ese crecimiento de la iglesia esa palabra? ¿Será que aparece en la Biblia? 교회 성장이란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La respuesta es no, hermanos. Crecimiento de la iglesia no aparece, esa palabra en sí no aparece en la Biblia. 그러면 교회 성장이라는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Entonces, ¿quién será? ¿Quién usó primeramente esa palabra crecimiento de la iglesia? 뭐,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교회 확장 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교회 성장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Entonces, hay personas quien usó primeramente esa palabra crecimiento de la iglesia.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을 말할 때에 이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Y por eso cuando nosotros queremos saber sobre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debemos recordar a esa persona. 그 사람이 도널드 맥아브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도널드 맥아브론 박사입니다. Esa persona se llama el doctor Donald McGovern. 이분은 인도 선교사의 아들이었는데 3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Era hijo de un misionero que trabajaba en India. 이분이 사역할 때 1950년대에 이 신학적인 흐름이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Entonces en aquel entonces teología mayoría tenían era liberal. 선교 전도 무엇이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이제 뭐 물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시켜 주는 사회 복음적인 일을 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라고 가르쳤습니다. Muchos pensaron que cuál es el evangelización era fácil, suplir las necesidades a aquellos que no tienen comida, aquellos que no tienen ropa, entonces supliendo las necesidades, ese es el evangelización. 선교와 전도에 이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Sí, claro, es una necesidad para la evangelización. 그러나 선교와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이제 재림하심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Pero hermanos, el punto principal de nuestra evangelización es la venida de Jesucristo y su muerte, resurrección y la segunda venida. Y con esas mensajes de salvación es el centro de nuestra evangelización.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선교는 무엇이냐? 불교 국가에 가서 더 불교를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Pero muchos teólogos dijeron dijeron que uno va a un país donde creen a Budas, entonces tiene que ayudar para que su creencia de Buda sea más profundizado. Entonces, para los musulmanes, para que sean más musulmanes, ayudar a ellos, eso es la evangelización. Pensaron de esa manera.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Hay algún teólogo hasta hoy en día piensan lo mismo. 그래서 메가브론 박사는 이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ntonces aquel doctor Megabon dijo que eso no es evangelización.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ntonces aunque nosotros entregamos el pan y suplimos las necesidades, pero nosotros debemos anunciar el evangelio de Jesucristo.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주장했습니다. Entonces él dijo que hay que enseñar bien sobre las buenas nuevas y a invitar a ellos en la iglesia y hacerlos a formar parte de la familia de Dios. Ese es el evangelización, dijo de esa manera. 그래서 사회 복음주의의 그러한 흐름에 반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성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보수주의 입장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Entonces él defendía esas buenas nuevas contra aquellos teólogos teología del liberal y de ahí surgió Dios quiere que la iglesia que crezca evangelizando aquellos nuevos conversos en dentro de la iglesia ahí surgió la palabra crecimiento de la iglesia.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장하면 메가브론 박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Entonces hermanos, recuerden este nombre Megabron y él es quien inventó esa palabra crecimiento de la iglesia. 물론 이분이 책을 써서 이제 전 세계에 이분의 신학적인 입장 또 교회 성장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The Bridge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교라고 하는 1955년에 아주 그 기념비적인 교회 성장 책을 썼습니다. Entonces claro, él escribió el libro también, su título es El Puente de Dios en 1955 y ese libro influyó bastante aquel entonces para todos los cristianos. 자, 이 책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Entonces podemos explicar el contenido de ese libro.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사회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Entonces él encontró para el evangelización, Dios siempre le utiliza el ambiente de ese país de aquel entonces.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개척하거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이 그냥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만 하다가 선교사들 보고 보니까 1년에 교인 한 명 또는 전도 한 명 이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Entonces en la oficina él estaba recibiendo los resultados de los trabajos de los misioneros, pero el resultado era muy mínimo. En una iglesia, en un año, ganaba solamente un alma o dos almas, nada más, y pensó, es un poco extraño.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님들은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인도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하고 또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다 믿질 않았습니다. Entonces en India aquellos misioneros norteamericanos evangelizaban por persona por persona y entonces presentaba el evangelio a una persona pero nadie aceptaba el evangelio. 그래서 이 이제 도널드 이 박사가 아 내가 직접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 전도의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나가서 직접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ese doctor Donald McGavran, él dijo que entonces yo mismo voy a ir a entregar el evangelio y quiero buscar la manera eficaz. 그런데 여기 인도 사람들의 놀라운 사회적인 그 어떤 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Entonces ahí este doctor encontró una un estructura muy interesante entre sociedad del India.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한꺼번에 결정하고 그룹의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ntonces él encontró lo interesante es que ellos no decidieron personalmente. Siempre estaban formando en un grupo y cuando un líder lo deciden, todos lo seguían. 그래서 이제 메가보는 박사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지 제일 먼저 그 마을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Entonces entró en un pueblo y primeramente lo que tenía entrevista con aquel líder de ese pueblo.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결국 다 믿게 되었습니다. Entonces al fin ese líder entregó al Señor y él mismo dijo entonces nuestros pueblos todos serán cristianos yo lo garantizo al fin todos fueron creyentes. 이것을 우리가 성교 이제 교회 성장학적 용어로 동질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Aquí nosotros se le llamamos es un principio de igualdad. 자, 여러분이 같은 이 서바나 스페니쉬를 사용하지만은 과테말라 사람이 과테말라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Aquí en Centro y Sudamérica todos hablamos mismo español, pero aquí en Guatemala ustedes son mejores para llevar el evangelio para gentes guatemaltecos.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가정합시다. Por ejemplo, si ustedes migraron en Estados Unidos.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Nosotros sabemos que Estados Unidos está formado con varias nacionalidades. 같은 스페니쉬를 사용해도 멕시코에서 온 사람, 그다음에 여기 니카라과, 혼두라스, 코스타리카,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스페니쉬 사용하는데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Aunque habla mismo español, pero son hay mexicanos, nicaragüenses o gentes de otro Paraguay. De varios países que vienen y viven juntos ahí.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가장 그래도 호감 있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테말라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Entonces, entre multitud de varias de nacionalidades, de quién será más traería más atracción para llevar facilitar llevar evangelio. ¿Será que guatemaltecos o de otras nacionalidades?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Para ustedes es más fácil entregar el evangelio a sus mismos paisanos.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또 과테말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Entonces, aquellos que recibieron el evangelio también lo transmite a otros guatemaltecos. 그래서 과테말라 교회가 미국에 세워집니다. Entonces, a fin puede a edificar una iglesia gentes guatemaltecos. 그다음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에서 과테말라 어떤 신학생이 나오고 또 목사가 돼 가지고 딴 데 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과테말라 교회를 또 세웁니다. Entonces, de dentro de iglesia guatemaltecos puede salir los seminaristas y puede formar otros pastores y puede a edificar otras nuevas obras en otras ciudades. 이것이 바로 도널드 메가브론 박사가 발견한 동질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인도에서 발견한 그의 그 The Bridge of God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Entonces este es el contenido que aparece aquel libro El Puente de Dios habla sobre el principio de igualdad. 그다음에 1959년에 이 책을 쓴 다음 4년 후에 어떻게 교회는 성장하는가 How churches grow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El mismo autor escribió en año 59 con el título Cómo crecen las iglesias. 그분이 물론 인도 선교사였지만은 이제 다른 지역 일본 또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타일랜드 이런 타이완 이런 지역 가서 스스로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Entonces él no solamente se quedó en India, él visitó varios países de Japón o Taiwán, otros países y también se profundizó más sobre su estudio sobre crecimiento de la iglesia. 1970년에 이제 교회 성장 이해라고 하는 Understanding Church Growth라는 아주 놀라운 책을 그분이 내게 되었어요. Entonces al final 1970 él escribió un libro maravilloso con el título Entendiendo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Si usted quiere saber más sobre iglesia crecimiento de la iglesia tiene que leer este libro. 아 이제 이 스페니쉬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Yo creo que también existe en español este libro.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실 때 좋은 이제 어떤 그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여러분이 구입하신다면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Si quiere conseguir un libro que en verdad verdaderamente quiere ayudar a su ministerio, quiero recomendar este libro, entendiendo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여기에 물론 성경적인 원리도 기록되어 있고 또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회 성장의 원리에 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Entonces aquí nos aparece sobre principios de bíblico y también de ejemplo de muchos otros países. 자, 미국에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성장학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Entonces en Estados Unidos hay muchos institutos bíblicos que enfocan sobre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제가 나온 풀러 신학교입니다. Y uno de ellos es Seminario Teológico Fuller, que donde yo estudié. 로스앤젤레스 그 파사디나 지역에 있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특별히 교회 성장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이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Entonces en Los Ángeles que se queda en Pasadena es una seminario teológico es bastante líderes fue formado en este seminario. 제가 1980년대에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En época de 1980 yo estudié en ese seminario. 제가 갔을 때는 메가브론 박사님 생존에 계셨지만은 그전에 생존에 계셨지만은 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Cuando yo era estudiante y este doctor McCabran aún estaba vivo pero no estaba dedicando en la enseñanza. 그분의 후계자 피터 웨그너가 강의를 했습니다. Pero su discípulo, su alumno Peter Wagner estaba enseñando. 그래서 이제 도널드 메가브론 박사님 가끔 캠퍼스에 오면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Entonces a veces cuando el McCabran visitaba a ese seminario nosotros conversábamos. Algunas veces. 1965년도에 풀러 신학교에 최초로 세계 선교를 위한 또는 교회 성장을 위한 그 스쿨 오브 월드 미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NSA año 1965 para misión y crecimiento de la iglesia abrió una nueva escuela se llama School of World Mission fue fundado en aquel entonces. 이 학교를 통해 갖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풍부하고 성장하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Entonces hay muchos estudiaron cómo las iglesias de todo el mundo se crecen enfocaba sobre crecimiento de la iglesia.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전 제가 보기에는 10시부터 지금 계속해서 오늘 밤까지 공부하는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Hermanos, ustedes desde mañana y hasta la noche ustedes tienen que dedicarse en estudio, pero la ciencia es muy importante. 특별히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Especialmente los pastores en toda su vida tienen que dedicarse en estudio. 여러분이 학교에 오지 않고 그냥 좋은 책을 사서 또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Ustedes también personalmente pueden comprar libros y pueden seguir a estudiar.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클래스룸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면 훌륭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분이 질문도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고 또 동료와 함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Pero también cuando como este seminario que vienen los hermanos y también reciben lecturas con profesionales y comparten preguntas y lo contesta y entre ustedes también puede compartir la idea. Eso es más muy importante también. 저는 벌써 선교 교회 성장학 한국에서 공부했고 영국에서 공부했고 풀로 가기 전에 다른 신학교에서 벌써 공부했습니다. 네 번째 신학교입니다. Entonces como en Corea y otros países yo he estudiado y en seminario Fuller también era cuarta universidad que yo estuve como estudiante. 그다음 풀러 끝난 다음에 또 공부하러 갔습니다. 미시간의 갈비 신학교 교회 선교학을 위해서. Y pero también después de aquel estudio yo también busqué otra universidad Calvinos y para seguir a estudiar. 그래서 이 분야에 제가 석사를 5개 가지고 있습니다. Y por eso yo tengo 5 doctorados sobre este tema. 그다음 마지막 이제 박사 철학 박사를 위해서 제가 네덜란드까지 가서 공부해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Y yo me fui a Europa también para hacer doctorado en psicología, en quinto doctorado.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여러분 강의 받으시는 분 중에 박사도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Mi deseo es que entre ustedes tiene que salir doctorados, doctores también. 그리고 석사도 하십시오. Y también maestría. 만일 대학에 학사가 없으면 학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Entonces con hasta mi licenciatura.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Nosotros no estudiamos por título. 공부를 하고 나가면은 학위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Si nosotros dedicamos en estudio, entonces automáticamente viene los títulos. 교수가 읽으라는 책 읽고 Si el profesor recomienda algún libro que lean. 교수가 그저 어사이먼트 주는 대로 그냥 다 하고. Cuando da consejos, hágalo. 교수의 지도만 잘 바꾸라 가면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Entonces al final ustedes algún día será como tendrá título de licenciatura o maestro o doctor. 그래서 이 과테말라의 모든 한인 교회 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스페니쉬 스피킹 컨트리에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Para que haya muchos profesores que puedan enseñar la palabra de Dios mejor manera. 공부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학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No es solamente que estudiamos bien, por eso que tenemos el título, no es eso. 많은 사람이 아 나는 머리가 나쁘다. 뭐 나는 또 뭐가 모자란다. 그래서 공부 못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Algunos piensan que ah, no soy inteligente. Algunos no tengo recursos. Pero hermanos, es mentira. 이제 공부하는 자세는 언제나 근면입니다. 노력. Entonces, hermanos, lo más importante para el estudio es diligencia. 여러분 다 지금 목회하잖아요. Ustedes son pastores. 여러분 신방도 해야 됩니다. Ustedes tienen que visitar a los hermanos. 병원에도 좀 환자 신방해야 됩니다. Tienen que visitar al hospital. 다음 주에 설교 준비도 해야 됩니다. También tienen que preparar el sermón. 또 여러분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 상담도 해야 됩니다. Entonces ustedes tienen que aconsejar a los hermanos. 또 여러분 자녀들도 또 이제 다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Ustedes tienen que cuidar a sus hijos. 또 여러분 뭐 집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Y también hay muchos trabajos en sus casas. 그런데도 시간을 내어 가지고 여기 나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대단한 것입니다. Pero ustedes aparte todo esto, ustedes están aquí en este lugar.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Entonces aprecio mucho a ustedes su esfuerzo.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는 Y yo he visto primera vez un seminario como este.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Desde 8 de la mañana hasta la noche.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No solamente un día. 이틀도 아니고. No dos días. 3일도 아니고. No tres días. 4일 동안. Durante cuatro días.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티즈 목사님 같은 훌륭한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Por eso, hermanos, como el profesor Juan Carlos Ortiz. A través de sus esfuerzos podía invitar en este lugar. 또 여러분은 교육을 위해서 뭐 이 목사님이 교회 이 목사님이나 또 이 관계자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좋은 학업이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Porque el pastor Lee y los miembros de esta iglesia esforzaron mucho para tener este seminario.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반드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Qué es lo que quiero decir? Los pastores diligentemente tienen que buscar a seguir a estudiar.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구하는 목회자에게 교회 성장에 부흥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 través de pastores como tal, Dios también da crecimiento de la iglesia. 저는 교회를 둘을 개척했습니다. Yo abrí nuevas obras, dos iglesias. 아, 물론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 중심으로 한영으로 이중원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Entonces la iglesia era aquellos iglesia que asistía a nuestros paisanos que viven en Estados Unidos. 이미 제가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 성장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Entonces yo tenía una convicción que Dios va a bendecir a mi iglesia. Con esa convicción yo serví a mi iglesia. 아는 사람도 없이 우리 집 사람과 둘이서 했습니다. Entonces al principio yo y mi esposa era todo el miembro.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운동으로 유명하죠? Hermanos, la iglesia ustedes ya conocen es famoso con el culto de madrugada. 교인 하나도 없는데도 새벽 기도 시작했습니다. Aunque no había ningún hermanos, pero nosotros entregábamos. 새벽에 우리 집 사람 혼자서 이제 내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Entonces día madrugada mi único oyente era mi esposa. 그리고 이제 마켓에 나가서 전도하고 Entonces en mercado nosotros que predicaba evangelio 또 LA 공항 가서 전도하고 y en aeropuerto nosotros que predicábamos 또 한인 교포들이 모이는 장소 어디든지 가서 전도했어요. El lugar donde reunían nuestros paisanos nosotros predicaban el evangelio. 한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니까 교인이 30명, 50명, 60명 되었어요. Entonces durante tres meses 30, 50, 60 miembros que reunimos.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잤습니다. Nosotros dormimos en un día dos horas nada más.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책 보고 그러면서도 또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Como nosotros predicábamos y orábamos, pero Al fin todo también me fui a escuela para un seminario para estudiar. 1년이 지나니까 교인이 100명이 넘었어. Entonces en un año podía reunir 100 hermanos. 또 많은 사역자들이 또 저에게 와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Entonces también había muchos obreros venían a ayudar a mi ministerio. 하루에 다섯 가정씩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Cada día venían cinco nuevos miembros.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En cantidad había un crecimiento bastante grande.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잘 훈련해서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이제 셀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Y entonces había muchos miembros, entonces quería formar líderes, comenzó a formar células, grupos. 여러분 언제 훈련한지 아십니까? ¿Saben cómo podemos entrenarlos? 주일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Entonces en día domingo después del culto de madrugada ahí nosotros enseñábamos.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두 시간을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Después del culto madrugada durante dos horas nosotros enseñábamos. Aquellos líderes. 그분들이 1년 정도 훈련받고 난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너무도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Dentro de un año ellos formaron un líder excelente. 그래서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해서 이제 3년 4년 만에 우리가 400명 500명 교인이 되었습니다. Entonces pasando 3 o 4 años al final podíamos alcanzar 500 miembros.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신학교도 보내고 거기에서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Entonces enviamos misioneros y formaron aquellos seminaristas. Muchos formaron como pastores también.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성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회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쏟는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ntonces recuerden el actitud de seguir adelante, seguir deseando a crecer. Eso es una actitud muy importante para crecimiento de la iglesia. Actitud de los líderes. 제가 이제 그 LA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Entonces cuando yo estaba viviendo en Los Ángeles, yo visité varias iglesias. 하나님께서 각자각자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Entonces yo vi cada iglesia tenía sus dones especiales. 하나님은 각자각자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Claro, Dios nos ha entregado dones diferentes.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Y entonces Dios a través de esos dones Dios quiere utilizar a usted para crecimiento de la iglesia. 그래서 어떤 교회를 이제 모방하거나 카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Entonces hermanos, no vaya a copiar a otra iglesia.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Dios quiere bendecir a su iglesia.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인가 그거를 개발하십시오. Primero hermanos que encuentren, sepan cuál es el don que Dios nos ha dado.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함으로 부흥시킵니다. Algunos pastores que predican bien. 어떤 분은 카운슬링 상담을 잘해서 부흥시키고요. Algunos aconseja bien. 또 어떤 분은 교회 행정과 신방을 잘해서 부흥시킵니다. Algunos se ministran bien. 어떤 분은 또한 영성적인 어떤 사역을 통해서 부흥시킵니다. Algunos tienen es experto en ministerio de espiritual. 목사님이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Entonces no es que un pastor puede tenerlo todo.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no primeramente tiene que saber cuál don es lo que Dios me ha dado.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ntonces por la gracia del Señor nosotros podemos seguir adelante. 제가 사실은 이제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복음 전도 열정이 있습니다. Entonces yo soy como misionero, yo tengo un gran fervor sobre la evangelización. LA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누가 이민 왔다 그러면 바로 저는 쫓아갔습니다. En Los Ángeles cuando yo escucho la noticia que va a llegar en aeropuerto algunas nuevas familias, entonces yo me fui. 그냥 간 것이 아니라 LA 갈비를 추렁크에다 잔뜩 가지고 그다음에 쌀도 몇 포대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Entonces no es que yo me fui en mano vacío, sino comprando costillas con arroz y con toda esa cosa yo me fui. 그분이 교회를 한 번도 한국에서 다닌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쌀도 갈비도 다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제가 돌아옵니다. Entonces al bajar el aeropuerto, al salir al aeropuerto, yo lo encuentro y yo pregunto si es creyente o no. Si dice que no es creyente, yo presento el evangelio y yo digo dejo mi teléfono para que me avisara cualquier cosa.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와 갖고 처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집사되고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Entonces esa persona al final que asiste a mi iglesia y ahí formó como un líder, después como diácono, hasta hoy en día es un anciano de la iglesia. 오늘 교회 성장이라고 그러면 이동 성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Hoy nosotros hablamos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que viene de otra iglesia. 교회 양적 성장에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Hermanos, en crecimiento en cantidad hay tres maneras. 첫째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Primero que unos que nacen mucho los hijos. 여러분 교회 성도인데 자녀를 많이 낳았고 유치부가 잘 되고 유년부 초등부 교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 교회가 많이 부흥합니다. Si una familia que nacen muchos hijos automáticamente esa iglesia crece. 그래서 이제 자녀 많이 낳아서 지금 부흥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입니다. Estados Unidos es una iglesia así. Muchas familias que tienen muchos hijos ahí naturalmente crece. 미국 교회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들 성장하면 기독교 학교 보낸다. 거기서 또 기독교 학생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결혼해서 거기서 또 자녀 낳으면 또 기독교 보내니까 그런 대로 미국 교회가 유지하는 이유는 출생 성장입니다. Porque entonces en Estados Unidos entonces la familia tiene sus hijos y se casa con otra familia cristiana y ellos cuando nacen otro hijo también es misma familia cristiana así naturalmente se crece.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 다섯 열 낳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Pero ¿cuál pastor puede esperar que una familia que tenga cinco o diez hijos? 두 번째는 이동 성장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는 경우 그래서 양쪽으로 성장합니다. Entonces segundo caso es que vienen miembros pero no es nuevo convertido sino que miembros de otra iglesia viene a asistir en mi iglesia. 피로 웨그너 교수는 양 도덕질이라는 말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Entonces el doctor Peter Wagner entonces con ovejas moralidad no existe.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가 이제 다른 교회 성도로 옮긴다 그러면 아, 그 교회에서 이 교회 교인들을 빼앗아 갔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 성도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를 스스로 찾아간 것이라 우리가 해석합니다. Entonces, aquella iglesia, algunos pastores se quejan porque aquella iglesia robó a mi oveja. Pero hermana, la realidad esa oveja no tenía satisfacción en su iglesia, por eso buscó a otra iglesia para satisfacer su necesidad espiritual.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Pero toda la iglesia tiene que crecer en una manera bien 모든 normal.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Porque toda la iglesia es iglesia de Dios.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고 쇼핑하는 교인들이 많은 그러한 그 이제 지역에서는 교회 성장이 어렵습니다. Entonces hay una ciudad que los miembros siempre se mudan por otra iglesia. Ahí es difícil encontrar un crecimiento normal.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장은 전도 성장입니다. Entonces el crecimiento lo más que agrada a nuestro Dios es evangelizando a nuevos convertidos.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죽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Entonces la iglesia donde pastor y los miembros tienen un gran fervor de ganar almas perdidas, esa iglesia será bendecidos. 제가 이제 다음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이런 교회 성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와 같이 이런 자를 찾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교회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Entonces yo seguiré hablando, pero la palabra del Señor nos enseña claramente Dios agrada a la iglesia que tienen deseo de ganar almas perdidas. Esa iglesia es que agrada a nuestro Dios. 자, 첫 시간의 강의를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Entonces voy a dar un breve resumen.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Primero nosotros debemos hacer dos preguntas.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성장하길 원하고 있는가? ¿Creen que Dios que quiere que crezca nuestra iglesia?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 질문인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Segunda pregunta es que será que todos los miembros quiere que crezca a nuestra iglesia? 교회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Entonces el crecimiento proviene de Dios. 또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Y cuando acompañamos con Dios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y solamente con la bendición del Señor podemos alcanzar.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so es lo que debemos recordar.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 용어를 정의합니다. Por último, quiero definir esa palabra.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Exploring Church 그로서는 책에 교회 성장 용어 피로 웨거너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종합적이고 자연적인 이 확장이며 또 그들의 그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삶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교제로서의 확장과 자연적인 이제 팽창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Entonces aquí describiendo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quien dijo el doctor Peter Wagner que dijo así,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es una comprensiva y natural expansión que pueda y deba ser esperada de la vida y misión de la iglesia como pueblo de Dios, cuerpo de Cristo y compañerismo del Espíritu. 그러므로 이제 교회 성장은 교회 모든 사역에 또는 삶에 이제 목적이요 이제 존재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r eso, crecimiento de la iglesia es el propósito de la vida de la iglesia. Debemos recordar de esto.